오늘은 요한 1, 2, 3서 세 권을 한 대 묶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 2, 3서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했죠. 그럼 사도 요한은 별명이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게 그 별명이죠. 사도 요한의 첫째 별명은 사랑의 사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별명은 뭡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이 또 있는데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면서 아울러 우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성격 가운데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악한 자들, 이단 자들 향해서는 우레처럼 강하게 대적을 한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요한 서신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름 붙일 때 항상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의 품에 누운 걸 갖다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사도 요한은 왜 스스로를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주님이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것에 감격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별명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에게는 큰 놀라움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나를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한번 자기 이름 해가지고 주의 사랑하시는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불러보시죠. 시작. 예, 누구누구누구 하면 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누르는 거지, 자기 이름을. 주의 사랑하시는 피영민 이렇게 누르는 거죠. 사도 요한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복음에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렬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성격적으로 열렬하고 과격한 면이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 Sons of Thunder, Thunderstorm. 이게 막 폭풍우가 불어오는 듯한 그런 성격이다.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9장 52절로 56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과연 우레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이, 성질 한번 한 성질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 안 한다고 주여 불을 명하여 저것들을 싹 멸절시키라고 하리까. 아, 얼마나 성질 있어요. 어떤 때는 이런 성질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꾸짖으신 것이죠. 이 요한 그리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열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열렬한 성격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단자, 악한 자들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는 그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첫째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 소아시아에 만연하던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대항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대항했어요. 이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2세기의 교회를 크게 위협한 사상이었습니다. 발렌티너스, 바실리데스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대표자였었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1세기 말에 살았고 2세기 초까지 살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할 때에는 이미 영지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의 위험성과 이단성을 잘 알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나스티시즘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지식이라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영적인 비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교회만 오면은 비밀한 게 있다 이런 인간들은 무조건 볼 거 없어요. 그것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이 하는 짓은 그렇게 뱀처럼 비밀하고 은밀하고 그런 거죠. 떳떳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들의 사상은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철학자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 세상은 영과 육으로 나뉘어져 있다.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뭐 영도 있고 육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만이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악합니까? 악해요? 아, 왜 악해요? 물질 세계가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뭐 영혼만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육의 구원이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육신의 부활이 궁극적인 구원이지 기독교는 육을 그렇게 악하다고 한다든가 육을 막 학대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 굽는다고 좋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머리 깎는다고 좋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장가 안 들었다고 좋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육을 학대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 육은 귀한 것인 줄 알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가지고 육신이 약하지 않도록 잘 관리도 하고 또 육신이 피곤치 않도록 관리도 하고 육신의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올 때는 좀 찍어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와야지 교회 오는데 막 여기다 해골표 조미료 같은 거 막 이런 거 달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을 악하다고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영지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를 보통 부정했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선한 영이 못하러 악한 육을 입고 오겠느냐.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한 것이 첫째 그들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God, man, 하나님이신 인간이시다. 이것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처음에 소속돼 있다가 교회에서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계속하는 짓을 계속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말에 미혹하는 자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선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육체로 임하신 것은 인성을 아울러 취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들이 영지주의자라 이런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 4절 읽어보시죠. 요한 3서 1장 4절 요한 3서 1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밖에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는 당시 일어나기 시작한 영지주의 사상의 위협에 강력하게 대항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영지주의와는 좀 형태가 달라도 하여간 이런 그 이단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21세기는 아주 이단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에 나타난 말세가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바라 이 말씀을 가지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하고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 거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인데 이걸 가지고요 자기들이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Manifest Sons of God,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뭐냐?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런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게 뭐냐? 영적으로 영생하고 부활을 해서 영생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아니 무슨 박태선이 같은 인간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이제 그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는 첫째가 뭐냐? 우레의 아들인 요한이 이런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하고 경고한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 둘째로는 이 요한 1, 2, 3서에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사귐이라는 말이에요. 사귐. 사귐은 한자로 하면 교제, 영어로 하면 fellowship, 헬라말로 하면 코이노니아, 뭐 잘 모르면 코야 누냐, 코야 누냐 하면 된다는 것이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 사귐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참된 사귐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참된 사귐이 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 증거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형제 간에도 참된 사랑의 교제를 갖고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1장 3절 읽어보시죠.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끼리 사귀고, 이것이 바로 교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3장 14절 읽어보시죠. 3장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는 참된 성도들끼리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이단자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을 보세요. 요한 2서 1장 10절, 1장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단자, 영지주의자들, 미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교제하지 말고 인사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된 교제는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악한 자, 이단자들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8절, 요한삼서 1장 8절 읽어보시죠. 1장 5절부터 볼까요?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삼서 1장 5절로 8절은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같이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자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1장 요한삼서 1장 9절로 10절, 9절 10절 11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디오드레베는 사도가 와도 접대지 않고 그리고 접대하려고 하는 자도 못하게 돌아댕기면서 회방을 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라. 그 악을 본받지 말고 그런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와는 교제를 하고 배교자들, 악한 자들과는 교제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교제, 펠로우십 혹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귀고 동업을 한다 하는 의미예요. Partnership, having something in common.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귀고 동업을 한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가 한 하나님이시고 구주가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어떤 분은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다, 난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름 부음을 저 혼자 받아?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기름 부음은 모든 성도 안에 다 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읽어봐요.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27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만 봐요. 기름 부음이 거한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 것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특별히 뭐 이상한 설교 하고 다니는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소리인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 바탕이 없는 소리인 것이고, 자기에게만 무슨 성령의 어노인팅이 임한다, 이 어노인팅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사람들은 그건 아주 좀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영계의 거성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못된 소리를 써서는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모든 성도에게 다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통점이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읽어보시죠. 4장 10절로 11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공통적인 화목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구약 성경에 무슨 능력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게 기름 부으십니까? 그런 희한한 짓 하는 게 기름 부으심입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건 어노인팅 받는 사람은 세 종류예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한 번 받으면 그만이지 자꾸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왕 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한 달 있다가 잊어버려 갖고 또 받고 한 1년 있다 또 받고 뭐 매일 받고 그렇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구약에 그런 겁니까? 아니죠. 기름 부으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표시인 것이고, 기름 부으심은 그 사람의 직분에 관계된 것이지 능력에 관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과 능력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은 관계 nothing인 것이에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사가 좀 있다, 그럼 은사가 있다 그렇지 무슨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있다고 소리합니까? 그러면 남은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도들은 못 받았고 자기만 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영계에 자기가 스스로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그렇게 폼잡고 다니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거의 대부분 이단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된 교제를 서로 나누게 되면 결과는 두 가지예요. 성도가 교제를 나누게 되면 결과가 뭐냐? 술 먹고 취해가지고 노는 거냐? 그런 거 아니죠. 성도가 교제를 나누면 무슨 뭐 돈 주고받고 빌려갖고 서로 또 떼어먹고 못 받고 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가 교제를 나누게 되면 경건함과 참된 거룩함이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Godliness 그리고 Holiness, 경건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신자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빚이 쌓이게 되고 카드 빚이 많아지게 되고 술 먹어가지고 간 나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병과 빚 이것이 이제 불신자와 교제할 때 맺는 결과이죠. 병과 빚. 그러나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 경건함과 거룩함. 경건함과 거룩함이 나오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1장 7절 읽어보죠. 시작. 저가 빛 찾으셨어요? 1장 7절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서로 사귐을 갖게 되면 깨끗하게 된다 이거죠. 깨끗하게 된다. 그럼 경건해진다는 것이죠. 거룩해진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 3장 9절 읽어봅니다.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뭐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의미냐? 그렇지 않아요. 이 헬라 말은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반복적이란 얘기예요. 반복적, 습관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거한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에 빠져 살지는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를 한두 번 짓더라도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키고 이렇게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6절, 1장 6절도 다시 읽어봅니다. 1장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사귀면 어둠이 없고 빛이 있고 그리고 죄로부터 깨끗함이 있고 방탕함이 없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첫째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이단자들과는 싸워라 이거. 둘째로는 하나님과 성도들과는 교제를 나누어라. 교제를 나누어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죠. 저는 보니까는 이 무슨 영계 거성들, 영계 거성이라고 미국에 그 축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계 거성들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건 불신자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보면 이 마누라를 버리지를 않나, 뭐 간음하기를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하질 않나, 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영계 거성이에요. 그냥 동네 시골 동네에서 쬐끄맣게 목회를 해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영계의 거성이지 어째 그런 화상들이 거성이냐고요. 베니신 책을 써도 안녕하세요 성령님 제목부터가 아주 죄송합니다. 무슨 그런 제목을 씁니까? 아니 성령님 뭐 한 달 있다 뵀나? 안녕하세요 성령님은 무슨 그런 제목을 책 제목으로 씁니까? 제목부터가 아주 잘못된 제목이에요. 성령을 날마다 모시고 다니는데 뭘 10년 만에 만난 것처럼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럽니까? 네. 저는 이 베니이라는 사람 집회를 많이 가봤어요.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베튼루지 루이지애나가 지미 수에 같은 본거지, 패밀리 워십 센터가 본거지이기 때문에 거기 베니인이 자주 왔어요. 그러지 맨 앞자리에서 베니인 하는 짓을 많이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는데 저게 기독교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게 기독교인가? 저런 저거보다는 대한민국 무당이 솔직하고 낫다. 대한민국 무당은 칼도 타잖아요. 칼도 타고 자기를 주의 종이라 하지 않아요. 무당이라 하지. 얼마나 솔직해요. 자기 신분을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칼을 타가지고 발을 남비고 돈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귀신하고 교제를 해서 귀신의 능력으로 밥 먹고 살고 자기는 천국까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알고. 아 그러니 대한민국 무당은 그런 희한한 인간들보다는 더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베니인한테 이르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직접 보고 느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니까는 그 사람이 제가 나중에 한국 와서 보니까 영계 거성인 것처럼 책들이 막 번역되고 막 한국에 가지고 무슨 물 하고 예. 그래서 아이고 이건 아니다. 내가 직접 본 결과를 이런 건 아니다 했더니 이제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일어나 가지고는 지금 한국도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막 돌아댕기고 심지어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장로들이 막 돌아댕겨가지고 무슨 그런 무당 같은 짓을 하고 돌아댕기고 그런 것입니다. 점쟁이 같은 짓 하고 다니고 부채도사 같은 짓을 하고 다니고 사람 붙들어 놓고 예언한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사람 종으로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성도끼리 빛 가운데의 교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악한 사상,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배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럼 세 번째 요한 서신 1, 2, 3서에 많이 나타난 단어는 확신이란 단어예요. 아느니라, 아나니, 안 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 1서에만 8번 나오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18절로 19절, 18절 19절 읽어보죠. 18절 19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안다 그랬어요. 안다. 안다는 게 많이 나와요. 안다는 건 확신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는 여러 가지 확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강조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대네. 목사님인데 김상봉 목사님의 딸만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농담을 해가지고 성질이 많이 났다고. 여기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아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마도 하마터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확신도 강조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기름 부음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말씀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예? 아, 성령이 거하시죠. 어? 성령이. 불신자들은 속에요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수십 마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딱 계신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또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3장 22절 읽어보죠.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기도응답 받으려면 마음에 꺼리끼는 게 없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또 성화의 확신도 강조되고 있어요. 성화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8절 5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거듭거듭 범죄하다가 멸망당하지 않는 걸 안다 이거죠. 성화의 확신. 왜? 성도가 왜 범죄를 계속하다가 지옥에 가지 않는 줄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성령이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 사탄이 그의 영혼을 빼앗아 지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다. 성화의 확신이죠. 그리고 영화의 확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2장 3절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2장 3장 3장 3장 2절 3장 2절이네 잘못됐네 3장 2절 자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아느니라 하는 확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 서신들을 1, 2, 3서를 읽으면서 이런 확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성령의 내주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성화의 확신, 영화의 확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하고 늘 사귀시며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가지시고 교제를 통해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졸았나 안 졸았나 물어보기 위해서 요한 1, 2, 3서가 강조하는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악한 자와 싸워라. 이단과 싸워라. 둘째는 하나님과 성도와 교제 코이노니아. 셋째는 확신. 확신을 가져라. 확신. 예, 요 세 가지입니다.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